자존심 그게 뭔지 쉽지가 않았었지만 ¡Gracias! 당신의 이름 불러 널 볼 때 내 맘 설레어 와요. 너의 웃음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는걸. 항상 이런 모습이길 바라지만 당신이 믿는다면 숨어서 울지 마라.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준다고 했잖아. 사랑해요 라고 말해봐요. 기대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걸. 당신만을 위한 숨쉬고 있는 사나이 순정을 받아요. 당신의 어깨 잡아 날 볼 땐 내 맘 설레어 와요. 너는 그냥 그대로 내게 이래 나는 또 노래 부르게 하네. 항상 이런 모습이길 바라지만 당신이 믿는다면 숨어서 울지 마라.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준다고 했잖아. 사랑해요 라고 말해봐요. 기대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걸. 당신만을 위한 숨쉬고 있는 사나이 순정을 받아요. 들뿐인걸요. 다른 잡념은 버려요. 부끄럽다 수줍다 말하지는 말아요. 더 크게 사랑해요 라고 말해봐요. 기대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걸. 당신만을 위한 숨쉬고 있는 사나이 순정을 받아요. 사랑해요 라고 말해봐요. 기대향한 내 마음은 뜨거운걸. 당신만을 위한 숨쉬고 있는 사나이 순정을 받아요. 당신만을 위한 숨쉬고 있는 사나이 순정을 받아요.